우리나라에서 제4차 보건부문 체육경기 대회가 폐막되었습니다. 두개 부리로 나뉘어 진행된 경기 대회에서는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과 고려의학과학원이 종합 1등을 쟁취했습니다. 폐막식이 2일 평양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 동지와 관계부문, 보건부문의 일꾼들과 선수들,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교직원 학생들이 폐막식에 참가했습니다.